우리나라의 능락 업등어관이 조선동의 물개 제조가 새로 등장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. 조교사는 조선동에서 가져온 물개들을 곱등어관에서 자체로 길들여 제주를 배워주었습니다. 지난해 4월 첫 출연 당시 관중들에게 인사나 악수를 하는 것이 제주의 전부였던 물개는 1년이 되어오는 지금에는 다양한 동작들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. 제주 기능이 높은 능락업등어관의 물개들은 몸 길이가 1.5m, 무게는 60kg 정도입니다.